만져산 꽃이 피니 분명 곧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 일러니 오늘 백발 한심하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포부를 반겨헌들 쓸데있나. 고마워하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촌 승화시라. 옛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 삭풍 요란을 해도 체육얼기를 굽히지 않는 한국 단풍도 어떤고. 겨울이 돌아오면 낙모간 천찬바람 백설만 펄펄 휘날려 세계가 되고 보면 물백 설백 천개백원 모두가 백발읍어시로구나. 무정 세월은 끝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죽어지면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세월아 가게 말아라. 아까운 청춘들이 다 늙는다. 세월아 세월아 세월아 가게 말아라. 아까운 청춘들이 다 늙는다. 아